방금 네가 내 어깨를 살며시 도닥이며 잠들 때까지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 안아주던 그래 우리 오늘 이별한 거야 이제 모든 기억 아픈 추억 사랑 따스했던 그대 손길 뒤로 한 채 모른 척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해 피곤한 눈 비벼가며 그댈 찾도 혹시 어디 다칠까봐 멈춰 절대로 안 돼.